분위기 좋고 좋고 웃기리 와요 와요 준비는 됐어 됐어 홈에 좋은 걸 분위기 좋고 좋고 홈도 조금의 좋아 준비는 됐어 됐어 나는 행복해 바이오 바이오 바이오 바이오 아싸 이쁜 내 사랑 가요 당신만의 사랑이 돼요 길은 멀어도 마음은 하나요 뜨거운 내 마음 바다만 춘다며 분위기 좋고 좋고 됐어 됐어 홈에 좋은 거 분위기 좋고 좋고 홈도 조금의 좋아 준비는 됐어 됐어 나는 행복해 내 인생에도 홈이 온다 내 사랑에도 꽃이 핀다 분위기 좋고 좋고 됐어 됐어 홈에 좋은 거 분위기 좋고 좋고 홈도 조금의 좋아 준비는 됐어 됐어 나는 행복해 바이오 바이오 바이오 바이오 아싸 이쁜 내 사랑 보고 싶어 갑니다 가요 내가 가요 당신만의 사랑이 돼요 길은 멀어도 마음은 하나요 뜨거운 내 마음 바다만 춘다며 분위기 좋고 좋고 느낌이 와요 와요 준비는 됐어 됐어 분위기 좋고 좋고 홈도 조금의 좋아 준비는 됐어 됐어 나는 행복해 사랑이 온다 와요 옵니다 온다 와요 느낌이 와요 와요 몸이 좋은 거 그림이 온다 와요 좋구나 좋구나 좋아 준비는 됐어 됐어 나는 행복해